don't know who loves me. And I don't care 어차피 난 비설레임 따위 좀 겁이 나니까 달콤 쌉싸한 초콜릿 그 맛은 항상 같이 Like series movies 누가 이미 날 쫓는 내 맘이 작은 불씨로 털려 Sorry I'm an anti-romantic 저는 믿지 않아 romantic 내 맘 전부 다 불사르고 까만 채만 남게 될까 두려워 이미 널 쫓는 내 맘이 작은 불씨로